따뜻한 햇살처럼 숨쉬는 공기처럼 네가 있다는 게 자연스러워 yeah. 네가 곁에 있단 게 왜 이리 행복한 건지 나의 입술 위로 미소가 번져 수많은 사람 중에 너를 만난 이유로 난 충분해 Only you 지칠 때도 있겠지만